슬픔에 젖은 이 가슴 가득히 비치는 저 밝은 태양은 눈부신 태양은 잊으려 애쓰던 님을 생각나게 하네. 이 가슴 깊은 곳에 외로움 모이하리 밝은 태양처럼 웃을 날 그 언젠가 끝없이 푸른 벌판에 가득히 비치는 저 밝은 태양은 눈부신 태양은 잊으려 애쓰던 시절 생각나게 하네. 다시는 못 돌아올 옛사랑 그리워라 밝은 태양이여 가득히 비춰다오 으르르